유엔 조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의 제기로 유엔 주최국과의 관계위원회 회의가 13일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유엔 조제 조선 상임대표부의 외교 신소물에 대한 미국의 강탈 사건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유엔 조제 조선 상임대표부 참사는 외교 신소물에 대한 미국의 강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번 행위를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 국제법을 위반한 극악한 도발 행위로 단죄 규탄했습니다. 그는 외교 신소물은 외교 관계에 관한 위인 협약 제27조에 따라 불가침권과 보호권을 가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사건 직후 미 국무성은 이와 관련해서 공식 사죄한다고 했지만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외교 신소물 반환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미국의 날강도적 도발 행위는 미국의 대조선 족대시 정책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무지막지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오만성과 파렴치성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유엔 주최국과의 관계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엄중성과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을 미국 당국에 응당 따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강조했으며 미국이 강탈한 외교 신소물을 무조건 즉시 반환하고 유엔 성원국에 대한 자주권 침해 행위를 다시는 감행하지 않도록 실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주최국과의 관계위원회 회의 의장인 유엔 조제 기프로스 대표와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수리아 등 회의에 참가한 많은 나라 대표들은 조선의 외교 신소물에 대한 강탈 행위는 엄중하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측의 요구대로 미국이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조선의 외교 신소물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미국은 외교 관계에 관한 윈 협약을 존중하고 유엔 회의들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는 모든 대표단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 신소물에 대한 불가침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